사랑에 나도 울고 당신도 울고 말 못해 슬픈 사연 흐르는 눈물 사랑했다 너 하나 행복해야 한다 잡은 손 놓지 못한 내 품에 내 품에 두 여름이